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6시 20분이니까 한국은 지금 밤 10시가 넘었겠네요. 10시 20분쯤 됐을 것 같은데 저에게 목포에 사시는 칠천애님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또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칠천이님 질문이 그 누구더라 김용민인가 하는 사람이 그뭐 방송하잖아요. 팟캐스트 방송. 그 팟캐스트 방송 마지막 방송에 그 도올 김용옥 씨의 김용옥 선생의 한신대에서의 설교를 마지막 방송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고, 아니, 그걸 들어보시고, 이게 동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시고, 시간 나면 들어보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공감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칠천이님이. 그래서 고민을 했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오시면 어느 것 하나도 빼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마음에 걸린 게한세분 정도한테 답을 안한건 아닌데.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빼고는 제가 매번 고민을 합니다. 답을 늦게 드릴 수는 있어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에 조금 더뭐 이렇게 저하시거나 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경우도 사실은요. 왜못 드렸냐면 자신의 인생을 길게 써오셨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인생을 한 20여 년의 인생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쭉 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건 저한테 참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제가 그렇게 감히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그때그때 주고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메일로 장문으로 이제 써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글몇 개를 읽고 위로의 말씀은 해드릴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정도지 사실은 그분의 인생의 대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말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목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털어놓는 경우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사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작은 어떤 한 사건 이야기라도, 누구에게 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심중에 있는 그 말들을, 그몇 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채잘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대충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길게 정말 인생 전체를 써갖고 오시면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분께 그렇지만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이 한세분 정도 계셨는데 답을 안 해드린 건 아니지만 조금 소홀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 답변이 세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면 제가 고민을 합니다. 답이 매번 늦는 이유는 제가 고민을 해서 그래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쉬운데 제가 질문을 자꾸 몇번 읽어보고 읽어보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도 고민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적정한 언어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쭉 풀어낼까? 이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적당한 언어를 고르고 선택하고 생각을 정리하느냐고 그렇지. 제가 이 사람 봐라 질문했는데 대꾸도 없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이라고 지금 보니까 톡을 보니까 그러셨는데 김용민 브리핑 마지막 방송 도올 선생 교회 예배 설교 교회 예배 설교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 두 번이나 들어봤어요. 한신대에서 설교를 하신 거더라고요. 저는 공감합니다. 목사님 시간 나시면 들어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도올이 한국에서 정말 뛰어난 학자다. 그리고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학자라도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죠. 지식이 많은데 법률 지식이 많은데 개떡 같은 검찰이 있듯이 그리고 의학 지식이 많은데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의사들도 있듯이 좀 양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자로서 지식의 양이 많아 보여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막 털어놓으시는 역사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철학에 관한 것들을 가끔 들어보면 참 위대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또 학자로서 양심이 있는 것이 이분이 그냥 책상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녹여내서 말이죠.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제시하려고 하는 몸짓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연세도 많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분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올 김영옥 씨는 김영옥 선생은 대우 김우중을 쫓아다니면서 좀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하면서 그 대우 같으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핵펀치의 소유자 박정희의 그 우산 아래서 그리고 비호 아래서 그리고 불법적인 그 자금 조달을 통해 그렇게 성장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재벌은 재벌은 대기업이죠. 근데 대기업과 다른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가의 독점적 지배 구조 하에 운영되는 큰 기업 이걸 재벌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를 큰 회사를 김정일이 운영하는 거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를 한다고. 무슨 팟빵에서 그걸 들었어요. 미국의 기업 컨설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적 권력 구조 하에 있는 큰 회사. 이거죠. 이게 재벌이라고 하는데, 그런 재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벌 총수와 무척 가깝게 지내면서, 이런 세월을 한때 보내시기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우리 김쌤 들어오셨네. 김쌤께서 바울도 예수 탄압하러 다녔는데 도울과 김우중 한번 봐주세요. 예, 아니요. 제가 봐드리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분은 그 당시에 학자적 양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어요. 믿고 우리 김쌤도 그러시고 김쌤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부신인지 몰라요. 저랑 다르게. 전 좀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근데 김쌤도 학자적 양심이 있으신 분이고 도울도 전 그렇게 뵈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그때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같은 무지한 사람들이 보기는 그런 점들은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삼성, 대우, 현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컸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랬군요. 북한 사업 관계로 정몽원 회장과도 다녔군요. 뭐, 북한 사업 관계로 다녔으니, 뭐, 그거야, 제가 왈가왈부할 거는 없죠.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제가 다운을 받아서 좀 잘라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그러니까 도울 김용옥 선생이 하신 대설교를 잘라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가 망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이, 저기, 뭐, 맥북, 이거를 쓰니까, 아이,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도울 김용옥 선생의 그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본문으로 했는데 말이에요. 결론으로 이제 맺은 것이 그 예수의 정신 이걸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실명을 말씀하시면 안 돼. 말씀드리면 안 되겠구나. 목포 칠천이님께서 그 민중연합당 당원이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 신자로서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공감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짧아서 그 전체에 다 공감을 하신다는 건지 어떤지 몰라서 저에게 걸리는 부분 그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울의 마지막 결론처럼 말한 도울 선생의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보니 아니 그 로마서 그 말씀을 보니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사실은 이거였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정신은 사실 이것이다라고 그가 도울이 재해석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투표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예배당 안에서 그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의에 이르게 되는 그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이건 김쌤과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 김쌤과도 늘 충돌을 벌이는 것이 아, 이 점은 같은데 이건 같은데 왜 아, 저게 다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쌤께서도 한신대 도울설교 들어보셨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도울 선생께서 부활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요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만.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과학적이지 않아서 말도 안 된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육신은 진토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아서 말도 안 된다. 물론요, 이분이 이제 짧게 설명한 거예요. 또 다른 설명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요것으로만, 그러니까 그분이 진술한 요 단 한 말씀, 요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기회에 이분이 더 길게 설명을 하셨더라면 부활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지 몰라요.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과학적이지 않아서 말도 안 된다. 사람은 죽고 나면 육신이 진토가 되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 그냥 정신계승 뭐 이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새 삶을 살았다. 이걸 이제 부활, 이런 개념으로 부활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부활에 관한 기술들을 전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바울의 부활에 대한 진술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뭐, 과거에는 돈에 미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에 이렇게 미쳐 살게 아니다. 이웃들을 좀 돌아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부자의 회개. 이랬을 때 내가 새 삶을 산다, 다시 태어난다, 제2의 인생을 산다 하는 의미로서 부활을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다시 나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과학적이 아니어서 이런 거죠. 과거의 과학은 지구가 평평한 거였었죠. 그렇죠. 과거의 과학은 근데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 근데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했었을 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 이론을 제기했을 때 지금처럼 뭐 인공위성이 사진 찍어보낸 거 이런 거 없었어요. 뭐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배가 저기서부터 오는데 맨 위에 그거 뭐라 그러죠? 다시라 그러나? 그 도시인가요? 다시인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바람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뭐 이렇게 큰 그죠? 위에 이렇게 배 위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거 먼저 보이고 점점 더 크게 보이다가 배 몸체가 보인다는 거죠. 그것으로 봤을 때 이게 평평하지 않다. 이게 저 물도 둥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론을 제기한 것뿐이지요. 근데 그때 과학은 지구가 평평하다였었어요. 그러면 2017년 과학, 2017년 과학은 과학의 모두를 완성했을까요? 과학,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이론 가운데서, 그러니까 과학이 진리로 확정된 것이 있고 진리처럼 거의 사용되어 있는 법칙이 있고 그다음 이론이 있다면서요. 저는 과학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 돗대. 그런데 이론이 있고 법칙이 있고 진리로 확정된 것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론인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있는 과학이 과연 또 다른 비판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과학이란 말이죠. 지구 내에서 있는 과학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주에만 나가도 지구에서 통용되는 과학들이 깨질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거, 지금까지 우리 과학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명왕성은 우리 지구나 뭐 화성이나 다른 그 항성들 있잖아요. 그런 같은 종류의 항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기체 덩어리라면서요. 그 얼마 전에 발견했다면서요. 이게 다른 우주도 아니고 태양계에 있는 항성이에요. 태양계. 근데 그거 지금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게 기체 덩어리인 것을.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성경 기록을 무시한다? 아, 우리 김쌤께서 또, 중세시대의 평평한 지구의 개념은 과학이 아니고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평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사실로 믿었잖아요. 어떤 과학적 사실로. 전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 조금 더 나가서 말이에요. 꺼지지 않고 타는 태양은 어떻게 설명을 하죠? 꺼지지 않고 타는 태양. 이게 지금 지구 안에서 과학을 한 사람들이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이거? 증명을 할수 있어요? 조금 더 작게 들어와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서 똑같은 속도로 자전하게 하고 공전하게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요즘 구글에서 뭐 운전자 없는 자동차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뭐 computerized system이겠죠. 어떤 그 그러면 거기에 무슨 정보를 입력했을 거란 말이야. 그 입력한 정보대로 자동차가 갈 텐데 무인 자동차가 뭐 신호도 인식을 할 거고 신호도 인식을 할 거고 또 그 뭐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센서로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가다가 뭐 어떤 다른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긴다면 그 차는 제대로 운행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함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 환경의 변화가 똑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과 공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태양은 수십억 년이 지나면 꺼져버린답니다. 그쵸? 꺼져버린대요. 아, 또 김쌤의 말씀이에요. 계속 이제 저랑 토론하듯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뭐 꺼질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도 되게 과학적이지 않은 게 나뭇잎 하나를 태우든지 나무를 태우든지 나무 전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것이 타는데 뻔해요. 얼마나 가겠어요? 1년이 가겠어요? 2년이 가겠어요?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산불이 나는데 뭐 정말 어마어마한 한반도 땅덩어리보다 더 큰 지역을 불사르는데 뭐 2-3일이면 걸려요. 2-3일이면 다 타버려요. 2-3일이면 끄지도 못하고 말이죠. 다 타버립니다. 대개 헬기를 동원해서 막 그래서 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꺼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꺼져요? 어떻게 꺼지는데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꺼지는데 소방서원들이 그게 다 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꺼지는지 불에 붙은 것이 막 꺼지더라고요. 근데 워낙 산이 깊어서 차가 가지 못한 상태에서 헬기 동원해서 가끔 뿌려대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땅덩어리보다 더 큰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꺼지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버리는데 그 잠시 잠깐이면 되더라. 근데 태양 전체에 불이 붙었어요. 태양 전체에 불이 붙었는데 수십억 년 후에 꺼진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김쌤께서 그 택시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택시에서 내리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집에 가서 팟빵으로 들으시겠다고 하네요. 예, 그래 해주세요. 한잔 하셨나봐 또.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가셨죠. 근데 아무튼지 한신대설교가 김용민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김성기님 질문해 오셨는데 김용민 그 방송에서 나온 설교예요. 가서 팟빵에 가서 보니까 그 있어요. 마지막 방송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지 그 태양이 수십억 년 후에 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 진리로 확정되지 않은 거고 법칙도 아니고요. 그냥 이론이겠죠. 이론은 믿을만 하지만 아직 진리로 확정되지 않은 걸 이론이라고 해요. 수십억 년 후에 제가 만약에 태양이 영영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과학적 이론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이 수십억 년 후에 꺼질 것이라고 하는 이론처럼.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그 과학적이지 않아서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얼마나 과학을 신봉하는가, 과학을 신봉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자가 계신데 의학자예요. 그분 역시 과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학은 상당 부분 그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신뢰를 더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의학이 다른 과학과 또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리학 같은 것과 달라서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의학도 과학인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마 의학적인 과학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 역시도 과학자시고 지금 현재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관두셨다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오랫동안 미국 대학교에서 과학을 의학이나 과학을 가르치셨던 분이 과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확률 같은 거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더 신뢰할 만해서 그걸 믿음을 가지고 그 과학을 진행해 나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아서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전제가 좀 그렇다는 거죠. 과학적이지 않아서 말도 안 된다? 조금 그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만약 그렇게 진술하셨으면 좀 더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당연히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얼마나 비과학적이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한신대 마지막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은 말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다를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비과학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신인데 전 그걸 믿는데 이분은 비과학적이니까 믿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믿는 하느님이라는 신과 제가 믿는 하느님이라는 신은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으로 창조한 기록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빅뱅을 믿으실 거고 빅뱅에 이은 우주의 진화를 믿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빅뱅과 우주의 진화는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빅뱅도 지금 이론이죠. 빵 터졌다는 거잖아요. 빵 터지고 빵 터진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변화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그걸 우주의 진화라고 말을 한다면서요.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죠, 지금. 명왕성이 고체인지 기체인지도 우리는 사실 몰랐어요. 우리의 과학은. 그런데 감히 우주의 진화를 이야기를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설명은 충분할까요, 과연? 설명? 증명은 고사하고 설명은 충분할까요? 반박할 설명이 가능하지 않도록 반박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수용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설명이 가능할까요? 증명은커녕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도 뭐 책을 서너 권 읽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수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스스로자 그럴련. 이것도 철학적 개념이죠. 사실은 자연은 스스로자 그럴련,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빅뱅과 우주 진화도 자연, 스스로자 그럴련, 철학적 개념이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 중국에서 시작한 그런 철학적 개념, 스스로자 그럴련, 그렇게 스스로 된 거죠. 그렇게 스스로 빅뱅한 거고, 그렇게 스스로 우주의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것도 과학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철학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 싶어요. 그러면 김용옥의 비과학적이어서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철학적 사고일 뿐이지 과학적 사고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이 아니어서 부활이 말이 안 된다면 과학적이 아니어서 신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수용하지 않을 텐데 그건 스스로자 그럴련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주의 빅뱅과 진화도 여전히 스스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이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본인은 과학적이란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지나가다 툭 던진 말이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보지 않았다. 베드로는 인간 예수를 만나보지 않았느냐. 근데 바울은 인간 예수를 만나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 이 사람 13개라고 하는데 혹은 14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13개라고 단정짓듯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그 글 13개 가운데서 단한 군데도 예수가낫다고하는기록이라든가그인간적인어떤그부분에대해서는전혀언급을하고있지않다전혀언급을하고있지않다이렇게말을하는거죠언급을하고있지않는다고하면제가참말을하는말을지말을하는것을직업으로갖고있는사람들글을쓰는것을그리고학문을하는것을직업으로갖고있는사람의진술로는뜨악할정도로이말씀이받아들이기어려웠어요바울은베드로를만나보지않았다그러면서또베드로는인간예수를만나보았다그리고또다른진술에서이어지는진술에서바울은그래서뭐예수의나심에대한기록도하지않고제가지금그대로못옮기겠네요여러분가서들어보시기바랍니다그래서그인간예수에대한기록을전혀하고있지않다여러분사람이말을하고글을쓰고학문적이론을전개해나갈때자기가강조하고싶은것들있잖아요자기가연구하는그부분들그부분만말을하잖아요다담지않지않습니까우리가예수의삶에대한그집중하는것도공생애잖아요사실그렇죠공생애라고요아기로낳으셨을때에그분은하나님께서주신하늘과땅의모든권세를행하지않으셨거든요행하지않으셨어요아기때에그렇죠공생의시작이후의삶을우리는집중하는거란말이에요우리의신앙은우리의믿음은우리의성경적이해는그런데그걸하지않았다고거기에딴지를건다이건조금학문화하시는분으로서이게그납득할만한딴지로제가좀들리지않는다는거죠조금더좀학문적으로딴지를걸어서좀좋겠는데기록을하지않았다안올수있죠그렇죠안올수있어요저도비밀의자방송을이렇게오래하지만예수의나심에대한말씀별로드리지않았다는거죠그렇죠그러니까그런건좀웃기고요그러면서이분이인간예수를만난베드로를비교해서바울을말을했다는거죠그러면과연베드로는어떻게말을했는가볼까요베드로베드로는사도행전2장에가서보면2장에가서보면2장22절이하에보면말이에요여러분제가가봐야될것같아요그때부터이제그설교를하거든요설교를하는데그 가볼게요 베드로역시도부활을말을하고있다는거예요부활을22절에이스라엘동포여러분이말을들으십시오들어보라는거예요이말을들으십시오여러분이아시는바와같이나사렛예수는하나님께서기적과놀라운일과표징으로여러분에게증명해보신분입니다보세요나사렛예수는베드로의말이에요하나님께서과학적이아니라기적과놀라운일과표징사인어떤징조이거죠그것으로증명해보이셨다는거죠과학적으로증명해보신분이아니에요베드로도그렇게생각을했어요눈으로보았다고하는베드로도그렇죠그리고그예수의이땅에오심에대한내용을23절에이예수께서버림을받으신것은이미하나님이정하신계획을따라이루어진일이다라는거죠그렇죠그런데그걸무법자들의손을빌어서십자가못박여죽은것이다그렇죠사실은그러한것들이하나님의계획이었다는거죠그런데나타난현상만을보면정치인들손에잡혀죽은거잖아요당시에지배자들인유대인종교인들과 또 그들과 카르텔을,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로마 당국, 그렇죠. 정치인들, 그들이 하나가 돼서 죽인 거잖아요. 도로는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죽음을 마다하고 이 땅에서 의를 실천하고 살아간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식은 뭐냐면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베드로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요, 돌과.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24절에 돌이 도무지 들으면 수용이 안될 말을 하는 거죠. 돌 선생이.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베드로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3장 가보실래요? 3장.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신 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되고요. 지금은 교회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돼버린 그 한국 기독교 교인들에게 전할 말이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엑기스란 말이에요. 핵심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자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장에 가볼게요. 3장.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 앞에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대요. 나면서부터. 그랬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바울과 다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죠. 이런 기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본 여러 사람들, 앉은뱅인데, 나면서부터. 이상하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보고 막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까? 어째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요.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더해놓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를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돌은 다시 나는 마약을 하다가 끊고 새 삶을 살았어의 생명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죠. 예수의 정신으로 뭐 다시 살게 된뭐 이런 거. 예수의 정신 좀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어지는 구절은 전혀 돌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됨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정신의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몸의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직접 인간 예수를 봤다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영어로 그 낙향을 한 다음에 몸에 앉아서 낙향을 한 다음에 영어로 성경을 가르쳤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신학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오리겐 같은 사람이죠. 오리겐 빼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잘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적 이론을 많이 무장하고는 있지만 성경을 통한 하늘 섭리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했을지 몰라요. 도울 선생 역시. 또 자신의 말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관한 진술 역시 좀 그 바울과 흡사 많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우스꽝스럽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도 바울 것과 마찬가지다. 동일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은 more the world, 베드로는 more the miracle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그래도 말씀으로 많이 전했는데 베드로는 비과학적인 그 어떤 기적을 많이 보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훨씬 비과학적인 인간 예수를 바라봤음에도 그런 비과학적인 일을 많이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장 가서 볼래요? 좀 더 극명한 그 일이 나오는데 4장 가서 보면 베드로가 어느 일단의 사람들과 충돌을 벌여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사두개인.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두개인이죠.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죠? 어떤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이래서 충돌을 벌였다는 거죠. 이게 2절 기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의 부활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인간 예수를 봤어도 도울의 말처럼 바울은 예수를 만나보지 않았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부활이라는 거짓 믿음을 생산하고 확산시켰다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봤다고 하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다. 2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누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베드로는 부활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말. 베드로의 육성을 들어보시자고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전에 기록을 봐야 되는데 오래 참으심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요.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쓰면서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자기가 받은 지혜, 즉 하늘 지혜를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다라는 거죠. 나도 그 생각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바울이 받은 하늘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쭉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울 것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봤다고 하는 베드로가 바울과 뭐 다를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오류다.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다른 그 복음서와는 다르게 빈 무덤만을 이야기하고 딱 끝나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위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마가복음의 위대성이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구구절절이 말이 많은데 마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그 마가복음,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무슨 뭐 Q자리언이, L자리언이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의 것과 합쳐져서 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실 원전과 같은 복음서고 이것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처럼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돌의 이해처럼 단순히 인간 예수, 뛰어난 혁명가, 사상가, 혁명가로서의 예수를 더 강조하더라고요. 한신대 설교에서. 그런데 단순히 혁명가, 사상가가 아니라 마가복음도 읽어보시면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마가복음이 예수의 탄생 기록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장부터 대짜고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사건이거든요. 침례받은 사건에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자의적으로 어떤 다른 식의 이해를 도리 하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거기에서 인간 예수의 뛰어난 사상가 혁명가로서 마가복음이 집중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예수를 집중 부각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신 예수로서 그가 신앙 대상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저 제 생각에는 요즘에 애들이 한국 애들은 똑똑하니까 그 어느 정도 공부만 했으면 읽어보면 이 책이 정말 도울 선생한테 죄송하지만 마가복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 인간 예수로서 사상가나 혁명가로서의 뛰어난 행적을 보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도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덤, 당신도 거기를 가봤는데 예수가 죽어서 묻혔다, 안장되었다고 하는 그 무덤을 몇 개를 봤는데 이렇게 굴이 있고 돌로 막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을 치우면 그 시체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개연성을 슬쩍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개연성이잖아요. 역사를 읽어나갈 때 그렇게 개연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개연성이잖아요. 역사를 그렇게 강의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돌의 빈 무덤은 누군가가 시체를 치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그 성경,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안 되고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다를 그와 같은 개연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하고 행동해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학자신데 도울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개연성을 가지고 이걸, 이런 기록을 이해해서 되시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그랬을 것이다. 그럼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맺으시더라고요.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없어졌는데, 아, 무덤을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가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활에 관한 믿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연성을 가지고 그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정말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을 도울 선생의 이해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죄송하지만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을 제가 가볼게요. 마가복음 9절서부터는 보면 참고로 성경 공부를 하면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성경의 주요 사본에 빠져 있는 거죠. 어느 사본에는 있지만 어느 사본에는 빠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로를 쳐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는 성경 기록을 원리화 조직화하는 교리를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신학계에서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또 어느 주요 사변에는 써 있는 것인가 이렇게 기록으로 놓고 참고를 해서 보는 거죠. 9절 이하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제가 6절, 7절 읽어드려 볼게요. 6절, 7절. 과연 돌의 말처럼 무덤을 보니까 딱 비었더라 이렇게 하고 딱 마가복음이 끝쳤는지 그렇게 끝났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안 끝났어요. 돌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신대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 앞에서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거짓말하신 꼴이 되신 거예요. Do not give false testimony to your neighbor. 거짓 증언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마라. 우린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거짓 증거를 내 이웃에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곡된 해석을 해서 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하지 말지니라는 얘기입니다. Do not give false testimony to your neighbors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보단 증언이라는 말이 더 사실은 좋아요. 한국 성경에 증거 그랬는데 증언이 좋겠죠. 증언 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거짓 증언을 하신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읽어드려 볼게. 6절 7절 마가복음.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누구냐 하면 저는 천사라고 믿는데 그는 무덤 속에 숨어들었던 그냥 단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근데 흰 옷 입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천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가는 그 흰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렇죠? 빈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기사를 말하고 있죠.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이후에 구절을 보실래요? 그는 살아나셨소! 이것까지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는 살아나셨소!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가 묻혔던 곳이요. 그런데 여기 시신이 없어. 시체가 없어. 그의 시체가 없어. 보시오. 없지 않소. 왜요?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이요. 라고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기록도 마가복음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더 이어서 7절에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를 특정해서 또 나왔네요. 제자들 그냥 한꺼번에 묶어도 되는데, 그대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이래도 되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오라고 하시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후의 진술이잖아요. 빈무덤으로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다라고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마가복음에서도. 제가 9절 이하는 주요사본에 없는 거니까 어느 주요사본에는 없다고요. 어느 주요사본에 있지만 그래서 9절 이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주요사본에 다 들어있는 8절 이전 그 중에서 6절 7절 말씀드린 거예요. 6절 7절. 그렇죠? 그는 살아나셨어.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요. 그리고 그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요. 그렇게 전하시오,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돌은 신학책은 엄청나게 봤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좀 차분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문단 나누게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드린 것도 그거고 끝까지 좀 읽어보시라는 거죠. 끝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이 그 너무 지나치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아주 통째로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죠? 썩은 부대자루에 포도주를 누려고 무지 애를 쓰는 거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넣으면 넣을수록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포도주로 상징하고 있는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조금도 적용되지 않은 한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왜요?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포도주 부대는 터질 건데 거기에 교회 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밖에 수도 없는 하늘 섭리들에 대한 가르침들을 왜 거기에 꾸역꾸역 넣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의 삶이 구원은 의에 이르게 된 자니까 그 의를 실천하는 삶, 그것도 어디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 삶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부분을 돌 김용옥 선생께서 지적한 건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았어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말을 했지 저처럼 뭐 교회를 끄집어오고 예배당을 끄집어오고 하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의도시죠. 신학교회가 산 거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칠천이님께서 실제 신자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동감이 가셨을 거예요. 저도 이쪽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단순한 사상이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뛰어난 혁명가로서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께서. 그렇죠? 천국에 사는데, 천국에 갈 건데, 그리스도 나라에 입성하게 될 건데, 입성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죠? 더불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101호에 살면 102호, 103호, 104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구별되게 즉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죠? 지금 포도주 마셔봐야 한다니까요. 그게 맛있는 줄 알아야 그렇죠? 두 번째 포도주가 있잖아요. 나중에 신랑이 내온 신랑이 상징하고 있는 건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오신 그 포도주가 더 좋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 즉 죽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간 경험이 있어야 그와 같은 영적인 성취감이 있어야 장래 도로에 할 그 그리스도 나라 입성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하늘의 비밀의 삶을 지금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 과연 천국의 소망이 그것이 진짜겠느냐? 가짜라는 거죠. 그렇죠? 포도주를 지금 먹어봐야 포도주가 맛있는 걸 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뒤늦게 내온 그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무척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흑암이라고 하는 그것이 신제 터다.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해드렸던 거고. 똑같긴 똑같은데, 돌은 그게 아니다. 부활 있단 거는 비과학적이니까 없고, 바알이란 놈이 바알교 자신의 종교를 새로 창시한 것에 불과하고, 인간 예수를 경험한 베드로를 봐라. 그런데 베드로 보니까 여전히 동일한 믿음이었다라고 직접 자기가 쓴 글에서 밝히고 있고, 그래서 그를 단순히 뛰어난 사상가 혹은 뭐 혁명가 뭐 무슨 이 정도로 인식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일 필요가 없어요. 재개발해도 된다니까요. 그의 행적이 그의 활동 영역이 훨씬 컸어요.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가정에서 의대 들어간 그가 한번 젊었을 때 오토바이 타고 쭉 친구랑 다섯 살 많은 친구랑 남미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칠레 광산 같은 데서 미 자본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 마리 노동자지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신음하고 있는 흡사 이집트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같은 자들을 사람들을 본 거잖아요. 다수 인민들을. 그리고 결국 혁명을 계획했고 그래서 쿠바를 전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명으로. 크기를 보면 예수가 했던 일보다 훨씬 커요. 차라리 체계발을 따르지 그러면은 차라리 혁명가라면. 그리고 또 하나 I have a dream. 지금도 노는 날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렇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를 따르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I have a dream. 그쌤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무혈혁명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어때요? 기록으로만 보면. 그렇죠? 나사렛에서 난 선한 것이 도무지 날 수 없는, 그렇죠?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그 버린 행적 보시라고요, 3년 동안에. 뭘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 보라고. 훨씬 크다고요, 업적이.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에요. I have a dream을 외쳤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나, 예수가 외쳤던 것이나, 그게 무게를 달아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께 가벼운가요?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던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민중들에게 전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메시지가 작은가요? 무게가 적은가요? 안 그렇잖아요. 예수를 단순히 사상가 혁명가 정도로 인식하려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이외에는 예수의 역사적 실존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들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읽어보지 않고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안 쫓아다녔지만 학자들의 진술이 그렇다는 거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고는. 그럼 성경에 의존할 것 같으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 의존할 것 같으면 자기 맘대로 찢어 발기고 뜯고 빼고 나누고 뭐 하지 말고 성경의 기록들을 믿으라고요. 믿지 않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그것도 자기가 연구한 것에 따라 취사 선택해서 요금 빼고 조금 나누고. 그렇죠? 그 연구도 믿음이라니까요. 그럴듯해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듯해 보인 거예요. 그런 신 앞에서 감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 앞에서 감히 내가 가진 지식이 뭐라고? 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울 선생님께. 도울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은 전제가 있어서 관둬버렸다. 그리고 전제가 없는 철학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뭐 자연과학이든지 아니면 역사과학이든지 과학적 지식을 전제로 성경을 읽으시는 듯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전제를 갖고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제를 가지고 읽으시려면 신 앞에 겸손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겸손하셔야 해요. 신 앞에. 아니면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철학적 관점으로 읽는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EBS 등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던가 뭐 또 로마서 강의 책을 썼다나 쓴다나 쓰고 있는 중이라나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내가 전제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나는 철학적 관점으로 아니면 뭐 역사 철학 아니면 철학 역사 아니면 뭐 아무튼 뭐 역사 과학 과학으로서의 역사 뭐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으신다는 말씀을 그 앞에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랑 같은 걸로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하는 말과 제가 그냥 되게 그 뭐 흔히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과 다른 전제를 갖고 계시니까 그 전제를 갖고 계시는 것과 저같이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는 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르니까 그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글로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가지고 계시는 그 전제 있잖아요. 난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다. 그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도울 선생의 한신대에서의 설교 강연이죠. 그것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목포에 사시는 분이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다른 건 동의가 되지고 평소에 도울 선생의 그 학자로서 그리고 학자 양심을 가진 그 학자로서의 행함 이런 것들을 평소에 존경하는 바이지만 늘 이분의 성경 해석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저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수용을 하되 이분이 부활은 단칼에 베어버린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꼭 제 말씀에 다 동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돌의 시각에 동의할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